나무젓가락. 쓰레기통에 이 나무젓가락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 가끔 종량제 봉투를 찢어놓거든요. 낭중지추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루 속의 송곳. 원래 뜻은요,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그 재능이 자루를 뚫고 나오듯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를 묶으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드네요. 뾰족한 것들은 다른 것들 속에 쉽게 묻히지 않는다. 쉽게 숨겨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이런 나무젓가락 들어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자꾸만 내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그 무엇. 송곳은 자루에 그냥 담아서는 안 되고 또 나무젓가락은 잘 처리해서 버려야 안전하죠. 우리 연초에 내 마음속의 자루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If I were a wealthy man, I wouldn't have to work hard. If I were a rich, idle man, I'd build a big tall house with rooms by the dozen, right in the middle of the town. A fine tin roof with a real wooden floor still on. There would be one long staircase just going up, and one even longer coming down, and one more leading nowhere just for show. I'd fill my yard with chicks and turkeys and geese and ducks for the town to see and hear, squawking just as noisily as they can. And each loud will land like a trumpet on the ear, as if to say, here lives a wealthy man. If I were a rich man, yabba-dibba-dibba-dibba-dibba-dibba-dibba-dum, all day long I'd biddy-biddy-bum. If I were a wealthy man, I wouldn't have to work hard, yabba-dibba-dibba-dibba-dibba-dibba-dibba-dum. If I were a biddy-biddy-rich, idle-diddle-diddle-diddle-man, I see my wife, my golden, looking like a rich man's wife with a proper double chin, supervising meals to her heart's delight. I see her putting on airs and strutting like a peacock. Oh, what a happy mood she's in, screaming at the servants day and night. The most important man in town will come to pawn on me. They'll ask me to advise them, like a Solomon the wise. If you please, Rebetavia, pardon me, Rebetavia. across the rabbi's eyes. He had an eagle, he had a dad, he had a dad, and it won't make one bit of difference if I answer right or wrong. When you're rich, they think you really know. If I were rich, I'd have the time that I like to sit in the synagogue and pray. And maybe have a seat by the Eastern Wall. And I discuss the holy books with the learned men 7 hours every day. And that would be the sweetest thing of all. If I were a rich man, oh, hey, look, hey, biddy, biddy, bum. If I were a wealthy man, hey, you wouldn't have to work hard. Yibbi, dibbi, dibbi, dibbi, dibbi, dibbi, dibbi, dum. God who made the lion and the lamb, you decreed I should be what I am. Would it spoil some vast eternal plan? I were a wealthy man.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중에서 If I Were a Rich Man이었습니다. 이 곡은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의 김준광 씨의 새해 소망이 담긴 곡이에요. 동업자이자 친구이자 말벗이자 동생인 김상준 씨와 함께 들으셨나요? 새해에는 모든 분들, 특히 사장님이 되신 모든 분들 짊어지고 계신 책임감의 무게만큼 돈 많이 버십시오 하셨죠? 김준강 씨도 요식업에 새롭게 뛰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다가 덧붙일게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돈도 아주 예쁘게 많이 버세요. 예. 자, 많은 분들이 또 새해 인사들을 해주셨어요. 허정민 씨, 내년에는 행복을 찾아서 놓치지 말고 꽉 쥐고 있어야겠어요 하면서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행복하시라고. 또, 박증환 씨, 지난번에 한자로 가득한 엽서를 보내오셨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방송을 하면서 연배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마음이 저 별로 이렇게 연배 높지 않습니다 하셨던 그분 맞으시죠? 고맙습니다. 이 독특한 글씨체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 저도 함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구가 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돌았네요. 다음 이맘때에는 모두들 더 밝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청취자 이동훈 씨가 2003년 말쯤에 보내주신 사연 고맙습니다. 자, 새해에도 번창하는 정형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신 경기도 고양의 조현숙 씨. 야, 우표가 이렇게 예쁜 우표도 있네요. 능금, 사과도 아니라 능금이라고 예쁘게 글씨가 적힌 이 빨간색 이 능금 엽서가 참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엽서나 편지를 보내주실 분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로 보내주세요. 받을 사람은요,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 그리고 인터넷 주소는 www.imbs.com 라디오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FM영화음악 주소 저희 자리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새해 마련한 선물은요. EMI 뮤직에서 제공하는 그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속의 클래식 앨범입니다. 영화 속의 클래식들을 다 모은 4장짜리 앨범이거든요. Best of FM Movie 클래식.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1월 5일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FM4U 매거진 91.9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희 MBC FM 라디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다음 곡은 김성신, 정채영, 김미란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인천 부평구 십정 이동의 강영란 씨, 한 1년 반 정도 전에 우연히 레코드샵에 갔다가 흘러나오던 곡, 너무 감미롭고 음악이 아름다워서 바로 구입을 하셨다고요. 리사 우노가 굉장히 그리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그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마니아 주냐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I Wish You Love.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멀홀랜드 드라이브 중에서 레베카 델 리오가 부른 졸란도였습니다. 원래는 요란도인데 그는 여기서 졸란도라고 발음을 하네요. 로이 오베슨의 히트곡이죠. 크라데스슈틀 롤란도로 다시 불렀어요. 자, 새해 여러분들 소망들 다 마음속에 갖고 계시죠? 사실 달력 한 장 차이 그리고 흐르는 시간 중에 바로 어제와 오늘 차이지만 새해라는 것은 항상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항상 새롭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하나, 희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희망할 때 떠오르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판도라의 상자예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제우스가 남편에게 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어버린 여인 판도라. 그 안에서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옵니다. 판도라는 헛겁지겁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나올 건 다 나와버리고 그 안에 남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희망이요. 사실 그 뒤로 판도라의 상자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었는데요. 뭔가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는 물건. 아무래도 열면 무슨 일인가 생길 것 같지만 호기심 때문에 열 수밖에 없는 물건. 그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고요. 좀 전에 음악을 들은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 나오는 푸른 상자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푸른 수염의 여섯 번째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열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의 방도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영화 툼레이더 2를 보면요. 제목 자체가, 부제 자체가 판도라의 상자고요.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영화 속에 등장시켰죠. 그런데요. 가끔씩 그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 다시금 궁금해져요. 정말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사실 좀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질병, 고통, 온갖 나쁜 것들, 재앙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다는 것. 희망은 좋은 것이잖아요. 하필이면 그 나쁜 것들과 다 함께 희망 하나만, 좋은 거 하나만 들어있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늘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전해 내려져 옵니다. 판도라가 제우스의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상자를 닫았을 때 오로지 희망만 남게 되었다고요. 영화 툼레이더 2 판도라의 상자 중에서 알렉산드라 슬레이트가 부른 Bad Girl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그린 지옥의 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단테에게 있어서 진정 끔찍한 고통은 불, 얼음 이런 것들을 주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의 부재였죠. 지금의 상태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떤 변화 없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끔찍한 고통이죠. 반대로 천국을 볼까요? 천국은 희망만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리차드 매퍼슨의 소설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각색한 영화가 있습니다. 빈센트 워드의 영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영화는 바로 그런 천국을 보여주고 있죠. 교통사고로 두 아이들을 잃은 이 영화의 주인공 크리스 역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천국에 갑니다. 크리스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 그가 지금까지 소망하고 꿈꾸던 모든 것들이었어요. 죽은 개와 아이들, 스승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주변 풍경은 아내 애니가 그린 것과 똑같은 그 풍경화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완벽한 천국에서 딱 하나 빠진 것은 아내입니다. 자살한 아내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영화 끝부분에 가면 크리스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천국으로 데려옵니다. 자, 그러니 이 영화 속에서의 천국, 세상 다른 모든 천국들을 대표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해 못할 어떤 다른 것이 기다리는 천국은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희망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죽은 가족들과 죽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또 수많은 신자들은, 편협한 신자들은 이교도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자기들만이 살아나는 천국을 그려요. 그런가 하면 성전에 뛰어든 또 수많은 전사들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쾌락의 천국을 상상하고요. 물론 단테는 천국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희망이 성취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매정한 전도사들은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은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희망, 그것도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our love keeps growing. Mystery deepens day by day. Trust my love and hear me say that I'll always be beside you to watch the day and night, and we'll listen to the sunrise and feel its glowing light, and peace will come inside so quiet. "보다 아름다운" 중에서 맥 허그넬이 부른 Beside You였습니다. 삑삑 자동차 경적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긴 목에 긴 다리를 한 사막의 새가 질주합니다. 그 뒤를 쫓는 것은 보기만 해도 아주 처량하고 배고파 보이는 코요테입니다. 이 코요테는 새를 잡기 위해서 정말 온갖 뜻을 다하죠. 등에 로켓을 달고 박쥐 옷을 입고 대포와 미사일을 사고 길에 함정을 파고, 하지만 이 모든 함정들은 결국 코요테 자신의 함정이 되고 맙니다. 아시죠? 워너브라더스의 그 유명한 만화 루니툰스 시리즈의 로드러너와 코요테입니다. 어렸을 때 이 만화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코요테는 박쥐 옷 살 돈으로, 그 대포 살 돈으로 먹을 것을 사지 않았을까? 그럴 돈이 있다면 살도 얼마 없는 저 로드러너를 잡아서 발라먹는 것보다 훨씬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불쌍한 코요테, 네발 짐승은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코요테의 고생은 희망 때문입니다. 언젠가 늘 자기를 놀려내면서 달아나는 저 얄미운 새를 잡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코요테는 그 희망을 버리지 못했죠. 코요테는 사실 로드러너를 그냥 놓치는 게 아니거든요. 늘 손에 닿을 듯이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로드러너는 달아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미사일에 맞고 바위에 깔리고 그러면서도 코요테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달린다면 답은 어떻게든 될 거야. 다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터다라도 처세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코요테는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미사일을 조립합니다. 잡아봤자 한 끼거리도 되지 않을 그 새를 사냥하려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 코요테를 보면서 저는 가끔 생각했어요. 희망은, 혹시 우리가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집착에서 나오는 헛된 열망은 아닐까.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는 이 열망은 가끔은 초심을 잃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고 있을까, 가고 있는가. 그래서 희망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품고 있는 희망, 소망에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닐까요? 만화 시리즈 루니튠스의 테마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희망도 상품이 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로드러너와 코요테, 이 만화 시리즈에도 코요테에게 희망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코요테가 로드러너를 사냥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사는 에크미 회사죠. 코요테에게 로드러너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에크미 회사는 이 가엾은 동물 코요테의 저금을 챙깁니다. 가끔은 혹시 일부러 불량품을 만들어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코요테가 로드러너를 잡으면 이 에크미 회사의 장사도 끝이 나버리니까요. 서부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금이 발견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서부로 넘어왔죠. 그 중에 몇몇은 정말로 금을 찾아서 돈을 벌기도 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 골드러시 시대 때 정말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그들은 이 꿈을 안고 온 사람들에게 포장마차와 여행 장비를 팔던 상인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의 꿈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주저앉을 때 장사꾼들은 이 보통 사람들에게 희망을 팔고 거금을 챙겨서 그들의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죠. 지금도 그런 장사는 있습니다. 바로 복권입니다. 복권 사업이 파는 것은 사람들의 작은 희망이에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지금 사들이는 이 복권으로 몇십억의 거금을 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희망. 작고 거의 무의미한 그런 희망들이요. 니콜라스 케이지와 브리지 폰다가 출연한 코미디 영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영화는 제목부터 그런 복권 사업이 파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 경찰관 찰리는 가난한 웨이트리스 이본에게 약속합니다. 팁 대신 자기가 산 복권 상금의 반을 나누기로요. 그리고 정말 찰리의 복권은 400만 달러에 당첨되고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은 찰리는 정말로 웨이트리스 이본과 그 상금을 나눕니다. 주머니에 저번 주에 산 복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믿고 싶은 환상이죠. 착한 이웃, 좋은 경찰이 되고 싶은 선량한 남자, 마음 착한 웨이트리스, 그리고 이들에게 몇백만 달러의 행운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환상. 그리고 그런 행운이 온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환상,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 영화를 보고 나면요, 마치 복권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떨어지는 산타클로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뻔히 알면서도요. Tales can come true, it can happen to you, if you're young at heart, if you're young at heart, for it's hard you will find, to be narrow of mind, if you're young at heart, if you're young at heart, you can go to extremes, impossible schemes, you can laugh when your dreams, fall apart at the seams. And life gets more exciting with each passing day. And love is either in your heart or on the way. Don't you know that it's worth every treasure on earth to be young at heart? To be young at heart. For as rich as you are, it's much better by far. To be young at heart. To be young at heart. And if you should survive to 105, think of all you'll derive out of being alive. And here's the best part. You have a head start. If you are among the very young at heart. You know that it's worth every treasure on earth to be young at heart. To be young at heart. For as rich as you are, it's much better by far if you're young at heart. If you're young at heart. And if you should survive to 105, look at all you'll derive out of being alive. And here is the best part. You have a head start. If you are among the very young at heart. If you are among the very young at heart. If you are among the very young, I would do that. 거짓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영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토니 베넷과 션 커빈이 함께 부른 Young at Heart였어요. 아, 이런 희망 말고요. 정말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할 만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가짜 희망들 말고요. 영화 속에서는 가짜 희망들을 정말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런 걸 소망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절망에 빠뜨리고 마는. 그래서 혹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냉소를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그런 영화 말고요. 진짜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 희망이 잔인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물론 있어요. 옥토버 스카이의 네 주인공들을 보면요. 헛된 희망이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장밋빛 희망이 아니고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거기서 저절로 생겨나는, 그래요. 저절로가 아니죠. 힘들여서 얻어내는 그런 희망의 결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 옥토버 스카이는요. 실화의 바탕을 둔 작품입니다. 나사의 엔지니어였던 호머 히캄의 자전적인 소설을 각색한 건데요. 영화의 내용 자체는 참 단순해요. 서서히 몰락해가는 광산촌의 아이들이 로켓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1957년에 소련이 쏘아올린 스푸트니크를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요. 사실 이 동네에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남자들은 모두들 광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풋볼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동네예요. 이 동네에서 감히 로켓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다니. 자, 그때부터 아이들은 순수 모형 로켓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쏘아 올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었던 과학, 수학 배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예전 같았다면 꿈도 꾸지 못했던 목표에 도전합니다. 바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과학 경진대회에 도전하는 것이었죠. 이 대회에 수상하면 그 풋볼 장학금, 그러니까 그 풋볼 선수가 되어서야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없어도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요. 참 모범적이고 평범한 성공담이죠. 하지만 영화는 감동적입니다. 아니, 영화가 어쩌면 그렇게 모범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소년들이 품고 있던 희망이 얼마나 이루기 힘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사실 희망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알고요. 이 영화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피엔딩을 안겨주지만은 않고 있죠. 주인공 소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줬던 선생님, 그 라일리 선생님은 불치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탄광초는 결국은 폐쇄되고요. 하지만 그 네 명의 탄광촌 아이들이 젊은 날의 열정과 꿈만을 가지고 만들어낸 투박한 로켓을 하늘로 띄워 올렸을 때, 그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는 것을 바라봤을 때, 탄광촌 사람들 모두는 그들이 가진 희망의 작은 조각들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을까요? Take out the papers and the trash. Or you don't get no good in cash. If you don't spread that kitchen blur, you ain't gonna rock and roll no more. Yeah, yeah, yeah. Don't go back. Just finish cleaning up your room. Let's see that death car with that broom. Get all that garbage out of sight. Or you don't go out Friday night. Yeah, yeah, yeah. Don't go back. You just put on your to be only you.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영화 옥토버 스카이 중에서 The Coaster Scabbard는 야케티야, 그리고 이어서 오로지 희망뿐이라고 노래한 맨디 무어의 음성 Only Hope, 영화 Walk to Remember 중에서 들어봤는데요. 김현일 씨와 한상원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새해에 희망을 담은 영화 속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쭉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니까 거짓 희망들이 많아서 희망적인 얘기만을 많이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새해의 가장 큰 희망은 새해가 온다는 것 자체가 아닐까요? 저는 그리고 새해 희망을 누군가가 말해보라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엄청나게 큰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내가 조금씩 좋은 사람이 돼가면, 내가 지금 살아온 해가 몇 해예요. 이 해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아휴 이제 뭐 거의 뭐 성인이 될 정도로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김용락 시인의 새해 아침이라는 시를 읽고서는 굉장히 맑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저는요,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그 속에 흐르는 물로 새해 아침 두 눈을 씻자. 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맑을 것이다. 자, 맑은 마음으로 새해 시작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역시 희망적인 노랫말을 담은 곡입니다. God Give Me Strength, 영화 그레이스 하트 중에서 버트 바카라가 연주를 하고 엘비스 코스텔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I might still breathe. shed that I won't throw into the air. That song is sung. This bell is rung. She was the light that I. My last chance of happiness. So go again, strength. Go again, this strength. My last chance of happiness.